사라지고 변해가고 영원 따윈 없다고 믿어왔던 나에게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건 그건 아마 너 내 사랑은 너 그건 바로 너 다들 똑같아 사랑이란 감정 소모 심한 쓰잘데기 없는지 멍청해 거울 속에 내가 매번 알면서도 사랑을 해 또다시 그 끝은 언제나 서로 미워하다 결국엔 버려진 날 또 아파할 걸 알아 이번에도 역시 남겨지는 건 낫겠지 어차피 또 나만 뜨거워 사라지겠지 아는데도 이상하게도 너만은 뭔가 달라 이제까지와는 달라 내가 딱 붙어선 떠나지 않겠다며 속삭이는 널 믿어보고 싶어 사라지고 변해가고 영원 따윈 없다고 믿어왔던 나에게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건 그건 아마 너내 사랑은 너 그건 바로 너 내 전부는 너 네 앞에 설 땐 평소 내 모습과는 달리 자꾸만 작아져가는지 적응 안 돼 이런 내가 어색해서 혹시나 너가 날 싫어하진 않을지 혼자 걱정하다 날 떠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다시 나를 찾아온다 이번마저 나 홀로 버려지면 어쩌지 너마저 날 두고 사라지면 어쩌지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날 감싸 안아주는 그 순간 내게 다 대고 떠나지 않게 했다며 속삭이는 널 믿어보고 싶어 사라지고 변해가고 영원 따윈 없다고 믿어왔던 나에게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건 그건 아마 너 내 사랑은 너 그건 바로 너 그건 아마 너